벌써 나를 잊었니? 내가 그립지 않니? 멀리 있다고 그새 나를 지워버렸니? 달빛 창가에 서면 그리운 너의 얼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려. 어디선가 나를 부를 것만 같아. 오늘 밤도 밤거리 헤매나 새벽녘에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는 날 너 정말 걱정도 안 돼.